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30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탐구를 같이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 대표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여기서 주로 언급이 되는 그런 함정 보기들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같이 봐야 될 부분은 135쪽이죠. 135쪽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라는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먼저 내용 정리를 하느라고 이걸 뒤로 좀 밀어놨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으로 두 가지 방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확산이랑 삼투 두 가지를 배웠고 그 차이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무엇에 의한 이동을 의미를 하는 건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인식입니다. 물질은 세포막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 것일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일까?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탐구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 1은 안전 면도날로, 지금 여기 보면 붉은 양파의 겉표피에다가 0.5 곱하기 0.5 간격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제 각각 한 칸 한 칸이 0.5 간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칼집을 내요. 칼집을 이렇게 가로 세로 낸 다음에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그 칼집 중에 하나를 얇게 살짝 떼어냅니다. 너무 두껍게 떼면 여러 겹의 세포가 겹쳐가지고 제대로 관찰이 안 되고요. 딱 한 겹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한 겹을 벗겨낸다. 그 다음에 이 과정 3과 과정 1 사이에 이 받침 유리에다가 그 한 겹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증류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덮개 유리를 덮은 다음에 확대해서 관찰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거의 똑같은데, 과정이 똑같은데, 첫 번째 과정 2에서는 여기다가 물을, 그냥 증류수를 떨어뜨리거든요. 증류수를 떨어뜨려서 걔가 이제 물과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가 어떤 모양인지 일단 한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설탕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설탕물에 잠기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증류수 말고 설탕물에 잠겨 있을 때는 어떻게 세포가 변화하는지 그렇게 관찰을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실험에서는 지금 뭐 서로 다른 세포를 썼다 이런 내용은 없고, 약간 증류수에 먼저 이렇게 그 잠기게 했다가 그 다음에 설탕물에 잠기게 해서 이렇게 비교 관찰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칼집을 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증류수에 잠기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어차피 비슷비슷한 세포들이니까 또 다른 걸 뜯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설탕물에 잠기게 해놔서 이제 같은 시간 동안 둔 다음에 비교를 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00배로 확대해서 관찰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설탕물은 20% 농도의 설탕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탕물을 떨어뜨린 거랑 증류수를 떨어뜨린 거랑 세포의 형태가 어떻게 다르게 관찰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요랬다. 증류수에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지금 보면 이 세포 벽이 이렇게 진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까지 꽉 채워져가지고, 그리고 평소보다도 조금 더 팽팽하게 부피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20% 설탕물에 넣은 다음에 조금 시간을 지나서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세포 벽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경계가 세포막이란 말이에요. 세포 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약간 쪼그라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는 어떤 특징은 세포막에 둘러싸인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들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이 세포의 부피가 더 커지고 평소보다 더 커지고 팽팽하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뭔가 밖에 있던 것이 이 세포 안쪽으로 흡수되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용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팽팽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밖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건 누구? 물입니다. 어차피 지금 증류수에 가득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에요. 물이 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지금 팽팽해진 그런 상태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던 물이 밖으로 오히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럼 안쪽에 있던 물질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뭔가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세포막은 그 부피에 따라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니까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세포의 모양이 지금 변했죠? 어떤 거는 팽팽해지고 어떤 거는 막 떨어져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모양이 변했는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어? 삼투가 있었죠, 삼투. 농도에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설명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증류수를 떨어뜨린 게 있고 설탕을 떨어뜨린 게 있었는데, 그 20% 설탕물에 잠기게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설탕은 이 식물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를 못합니다. 설탕은 분자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물은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날 때 설탕은 못 가는데 물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류수를 만약에 바깥에 떨어뜨리면, 자, 이렇게 세포가 있고 바깥이 증류수인 경우에는 세포 내부와 증류수 중에 어디가 더 고농도고 어디가 더 저농도예요? 세포 내부가, 세포를 너무 작게 그렸네요. 세포를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증류수에 세포가 잠겨 있을 때 어디가 더 고농도냐면 증류수가 뭐 저농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포 내부가 더 고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이 용질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원활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자연계는 이렇게 농도 차이가 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몹시 불편해한다. 그래서 뭔가 농도 차이가 나면 뭐 불편해, 맞추고 싶어. 그래서 뭔가 이동해서 맞추고 싶은데 지금 이 고농도를 조장하는 그 용질들은 못 나가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깥에 있던 물이 들어오면서 이 안쪽을 희석시키면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증류수에 잠궜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안쪽을 희석시켜서 농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의 그런 삼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떨어뜨리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을 흡수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20%의 설탕물에 넣었다. 바깥이 설탕물이고 설탕물에 세포를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설탕물이 무려 20% 정도의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바깥이 더 고농도고요. 세포 내부가 더 저농도예요. 아예 불편해. 농도 차이 너무 불편해. 근데 지금 설탕을 안으로 넣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에, 뭐 많진 않았겠지만 안에 있던 물이 그거라도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설탕물을 희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삼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던 물을 밖으로 끌어내면 물이 많아지니까, 설탕물에서 물이 더 양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희석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세포 내부의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나간 물만큼. 그래서 지금 20%의 설탕물을 떨어뜨리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져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생명활동 유지에 이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세포막이 지금 어떤 물질, 설탕 같은 거는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물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 영양소와 산소 같은 물질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배출해야 하므로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뭐 영양소와 산소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사실 설탕도 영양소로 이용될 수 있죠. 근데 영양소 중에서도 어떤 분자의 크기, 어떤 성질 이런 거를 만족하는 것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탐구하기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하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뒤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저기 뒤에 141페이지. 그래서 141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 탐구하기 내용입니다.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우리가 효소 중에 효소를 공부하면서 그 중에 한 종류인 카탈레이스가 잠깐 소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문제 인식 단계에서 효소 중에 한 종류인 카탈레이스에 의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은 어떤 원리로 일어날까? 그럼 이 문장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뭔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탐구 과정입니다. 일단 시험관 3개를 준비해요. 우리가 이렇게 실험할 때는 모든 요인들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변인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험관도 가능하면 다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수를 준비해요. 우리가 여기서는 과산화수소죠. 근데 과산화수소를 물에다가 물에 이제 녹인 그런 형태의 과산화수소수를 준비합니다. 여기 물을 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5ml씩 각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5ml 넣고 하나는 6ml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5ml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 감자와 삶은 감자. 날 감자는 그냥 진짜 생 감자 있잖아요. 생 감자. 그 다음에 삶은 거는 뭐 말 그대로 삶은 감자. 걔네들을 비슷한 크기로 작게 비슷비슷하게 자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A에는 감자를 안 넣어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날 감자, 생 감자 조각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C에다가는 삶은 감자 조각을 넣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 덩어리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작은 덩어리를 쪼개가지고 얘도 두 덩어리 넣고 여기도 지금 두 덩어리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날 감자 들어간 거랑 삶은 감자 들어간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맨 시험관, 과산화수소수만 들어있는 이 시험관을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인가? 얘는 비교를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실험에 대해서 이거 사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넣어주면 많은 반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따 그 반론의 예시를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향을 하나 준비하고요. 향을 여러분들이 혹시 피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인센스 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향기 내게 하는 뭐 그런 걸로도 쓰죠. 어차피 향이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향에 불을 붙였다가 활활 타는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요. 불을 붙였다가 후 불어서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기향 생각하시면 되죠. 모기향에 불 붙이고 활활 타는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후 불어가지고 빨갛게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잖아요. 그럼 연기가 나오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꺼져가는 불씨, 잔불이죠. 잔불이 남았을 때 시험관 A, B, C에 각각 넣고 불씨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 붙여서 불 붙은 거 확인하고 후 불어서 껐어요. 그 상태로 지금 여기 보면 요 윗부분에 어떤 그 기체가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향을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안 돼요. 물에 담으면 꺼지니까. 그래서 물 위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넣고 그 기체와 반응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는 거를 일단 관찰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품이 가라앉은 후 라고 돼 있죠. 그럼 뭔가 이 시험관 중에 거품이 발생한 시험관이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시험관 ABC에 과산화수소수를 5ml씩 더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했다. 이런 설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과정 3, 4, 5를 수행했을 때 A, B, C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지금 보면 A는 그냥 과산화수소수만 들어가 있는 시험관이 A고 그 다음에 B는 과산화수소수에 뭐를 집어넣었다? 날감자. 요거는 좀 뜨더라고요. 그림상. B는 날감자, 생감자. 그 다음에 C 시험관에는 그림상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게 있었는데 아마 하나 더 넣어도 가라앉겠죠? 얘는 삶은 감자. 지금 날감자에는 그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 들어있는 효소들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효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삶은 애랑 왜 비교를 하느냐. 살모넬라는 굉장히 고온의 환경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효소 같은 경우에 주성분이 뭐라고? 효소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한 종류죠. 그렇죠? 이 단백질 성분인데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아버리면 걔가 구조가 변형되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살모넬라랑 그 기능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시험관 A는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증류수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지금 과산화수소만 지금 5mg씩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데 걔를 그냥 놔둬도 사실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놔뒀을 때도. 그렇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무시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날감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 날감자를 집어넣고 관찰했을 때는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발생했대요.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했다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포가 일어났을 때 아까 향이 있었죠. 그래서 불씨가 꺼진 향을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불씨가 살아나서 밝게 탔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체의 종류 뭐가 있어요? 바로 산소죠. 산소. 산소가 여기서 발생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과산화수소만 있을 때는 그 위에도 공기가 있을 텐데 거기 집어넣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그런 어떤 기체만큼으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한 어떤 기체의 종류에 의해서 불씨가 살아나게 된 건데 이렇게 새로운 불씨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종류의 기체는 산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 시험관 씨는 그냥 처음에 얘 삶은 감자를 넣었을 때도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포가 부글부글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고 거의 A와 비슷했다. 그런데 여기다가 향을 이렇게 넣었을 때도 그 향에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과정에서 뭘 했냐면 지금 여기서 원래 5ml의 과산화수소수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5ml씩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해서 더 재료를 넣어준 그런 상태다. 그랬을 때 시험관 A는 그게 5ml든 10ml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관 B에서는 한번 아까 5ml랑 날감자 넣어줬을 때 확 기체가 발생하고 기포가 발생하고 한동안 좀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수를 5ml 더 넣어주니까 다시 기포가 발생을 하더라. 그런데 시험관 C는 5ml든 10ml든 크게 상관이 없더라. 이런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점은 날감자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더 활발히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원래 그냥 그대로 둔 것보다는 이 날감자가 들어간 게 훨씬 더 그런 반응들을 촉진했고 그리고 이 날감자를 삶아버리면 걔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삶았느냐 안 삶았느냐가 중요한 그런 단백질 성분의 효소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서 발생한 기포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변화가 발생한 건 B시험관밖에 없고 B시험관에서 불씨가 살아난 거를 봤을 때 아 그거는 산소겠다. 꺼져가는 불씨를 기포에 대면 불씨가 밝게 타오르는 것으로 보아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이렇게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실온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얘네들 뭐 가열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실온 조건에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뭐만 다르게 해주고 날감자 넣는지 뭐 아니면 삶은 감자 넣는지 그런 것만 다르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분해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인 카탈레이스. 여기서 얘는 이제 뭐 더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 아무튼 분해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카탈레이스라는 이름의 효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5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과정 5가 뭐였냐면요. 지금 얘만 변화가 주로 일어났으니까 얘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5ml의 과산화수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과산화수소는 쉽게 말하면은 재료예요, 재료. 반응에 쓰이는 재료. 뭐, 근데 원래 쓰이는 용어로는 반응물이라고 하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감자에 있는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는 효소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것처럼 좀 쉽게 표현해보면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꾼. 자, 그러면 재료가 원래 5ml 주어졌고요. 그거를 분해하는 일꾼이 지금 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막 분해하겠죠. 그 재료를 가지고 분해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분해하고 나면 물과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부글부글부글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막 발생하니까. 그래서 부글부글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그래서 그 5ml에 포함되어 있는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될 때까지는 부글부글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반응이 끝납니다. 재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과정 5에서는 5ml를 더 넣어준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그러면 재료가 또 추가됐죠? 근데 아까 일꾼은 아까부터 있었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 분해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 뭐 기어서 나가거나 뭐 집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일거리가 더 추가되면 그때 또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포가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5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의 특성은 무엇일까? 카탈레이스는 반응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아까 그 5ml 신나게 분해하고 놔둔 다음에 한참 지나서 다시 5ml 넣어줬는데도 걔가 계속 기능하는 걸 보면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고 반응물이 들어오면 오는 대로 계속 분해 반응을 다시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아까 그 시험관 A를 두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좀 그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B와 C만 있다고 칩시다. 시험관 두 개가. 그러면 여기에서 기포가 막 발생했어. 근데 여기서는 발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이 날감자에 들어있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잘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사실 타당하잖아요. 근데 그 실험을 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원래 과산화수소는 이 날감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잘 분해가 되는 애입니다. 원래 이런 애야. 그냥 놔두면 분해가 되는 애야. 근데 삶은 감자가 그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A가 없다면. 그래서 B가 원래 기본 반응인데 C가 삶은 감자에 의해서 다르게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변화가 없는 걸 보여주면 얘는 변화가 안 일어난 상태라는 거를 여기서 그냥 실험 과정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와 같은 대조군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탐구하기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대표 유형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나의 지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표 유형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생명 시스템 부분에서 나온 전체 내용들이 처음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A, B, C가 각각 세포막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오타가 아니고 이 문제가 23년도에 출제된 문항이라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용어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처럼 이렇게 안쪽이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B처럼 B에는 지금 여기서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모의고사는 색깔이 입혀져 있진 않죠. 그래서 한 겹, 두 겹의 막으로 돼 있고 안쪽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더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염록체입니다. 염록체. 그 다음에 C는 가장 바깥쪽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세포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포막이 여기 정도 있는 거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세포벽이고 그래서 세포벽을 물을 때랑 막을 물을 때를 좀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A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배우기로는 마이토콘드리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렇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건 다들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어때요? C는 세포막이고 세포막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선택적인 투과성.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니까 이건 맞습니다. 선생님이 요 니은을 얘기할 때 광합성이 일어난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몰랐던 친구들이 혹시라도 자신감을 잃을까봐 지금 몰랐을 수 있죠? 앞으로 알면 됩니다. 선생님이 요거 정도는 정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거 답이 엽록체니까 엽록체만이라도 적으세요 했더니 3명의 학생이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 이것이 상식은 아니었다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2번도 세포의 구조가 제시가 됐는데 얘는 동물 세포래요. 그래서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는 식물 세포였고. 그래서 A, B, C는 각각 여기서도 미토콘드리아,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리보솜. 리보솜도 지금은 라이보솜이라고 하죠. 핵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C, 얘 아까 봤던 애죠. 안에 쭈글쭈글하네. 얘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B는 이런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얘가 뭘 지정하고 있는 건가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얘는 이게 지금 사실 B가 딱 짚고 있는 부분은 핵막입니다. 핵막인데 핵막이라는 거는 핵을 이루는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놨을 때 핵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는 핵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동글동글 아주 작은 약간 건포도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A가 바로 그 단백질 만드는 라이보솜. 우리는 라이보솜이라고 불렀는데 그 전 교육과정에서 리보솜이라고 해서 그렇게 써 있다.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A는 리보솜이다. 라이보솜.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에는 핵산이 있다. 자, 우리는 핵 속에 뭐가 있는 걸 알고 있어. DNA가 일단 아주 중요한 원본이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사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핵 안에서. 그러니까 RNA도 있겠죠. 뭐 그런 핵산들이 들어있다. DNA든 RNA든.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의 나머지 어떤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 주요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거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럼 보여주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A와 B를 표현한 것이고 표는 물질 이동 방식 1, 2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 1, 2가 저 A와 B랑 매치가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그림을 일단 먼저 좀 해석을 해볼게요. A에서 이 물질이 여기에서 여기로 밑에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이 더 고농도고 위쪽이 더 저농도입니다.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에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확산이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런데 이것은 뭔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이동하는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역시나 이 아래쪽이 고농도고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위쪽이 저농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 확산이고요. 그런데 얘가 자기 스스로는 직접 이동할 수 없는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로 가봅시다. 표에서 원이라는 이동 방식은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 하나의 예시래요. 그럼 이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교환되는 기체는 누가 있어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걔가 폐에서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냥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얘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산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A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B가 2가 될 텐데 그 예시는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이동하는 방식. 포도당은 자기가 직접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막단백질이 여기서 도움을 줘야 그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가 맞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원은 B다. 아니죠. A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그러니까 포도당인데 포도당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있느냐. 우리가 탄소화합물 그 분류에서 포도당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포도당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다 갖고 있어요. 탄소화합물이라서.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확산에 해당한다. 그쵸?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 확산이죠?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비슷한 어떤 유형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기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막이 있고요. 요거는 막 단백질로 보입니다. A라는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직접 통과하고 있어요. 요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니까 일단 확산인데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이죠. 그런데 B라는 물질은 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산인데 막단백질을 이용한 확산 방식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저기 A와 B의 물질이 여기서는 정확한 물질이 제시가 됐어요. A와 B는 산소와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렇게 직접 통과할 수 있는 포도당은 아닙니다. 이건 산소라고 볼 수 있고요. B가 포도당이죠. 그런데 산소에 비해서 포도당이 너무 작게 그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뭐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비율이 1:1로 그려진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된다. A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바로 자기가 통과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이동에 단백질이 이용된다. 그렇죠. 막 단백질이 있어야만 요 얘네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B는 포도당이다. 맞죠. A가 산소니까 B가 포도당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포도당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우리가 이미 3번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4번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물질 대사. 그림은 물질 대사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1과 2는 각각 광합성이거나 세포호흡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보고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1 과정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보면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산화탄소 잡아다가 포도당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빛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세포호흡이겠죠.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물까지 촥촥촥 분해해내는 세포호흡이다. 일단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엽록체에서 원, 광합성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식물세포에서 이제 엽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2에서 이제 세포호흡 과정인데 포도당이 환원되느냐? 아, 이건 좀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21년도 문제여가지고 좀 출제된 지가 오래 지났는데 일단 우리 해설지를, 선생님이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해설지를 보니까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GP라는 선생님들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둘이 둘이 결합하니까 산화라고 얘기를 했을 테지만 사실 이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 과정에 산소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것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포호흡 과정은 산화되는 과정이다. 그냥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좀 속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궁금해. 그러면 생명과학에 대해서 더 어떤 심화된 과목들을 수강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환원 아니고 산화가 답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몰라서 못 풀었어도 너무 뭐 괜찮죠. 여러분들 낙담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생물은 투,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얘 분해하면서 여기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게 만들고 일부러. 그러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 디귿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에서는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이하기 바로 직전에 배웠던 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번역 과정이었잖아요. 그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잡아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 이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해죠. 분해. 분해라고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이제 먹어서 분해되고 있는 중이면 단백질의 소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작은 분자들을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더 큰 분자인 포도당을 만들었죠. 요거는 합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면 이제 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자. 보기 기억에 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우리가 분해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네 둘 사이에 있던 결합을 끊으면서 각각을 따로따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분해죠. 그쵸? 근데 이 결합을 유지할 때는 항상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저장이 돼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끊어버렸어. 그럼 그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지죠. 저장이 거기 돼 있었는데 끊어지면서 저장돼 있는 곳이 사라진 거야. 그럼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항상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 과정에서는 꼭 단백질의 분해가 아니더라도 에너지가 방출된다. 뭔가를 결합을 끊으면 거기서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럼 반대로 따로따로 있던 애들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결합을 시킨다. 그러면 지금 없던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다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합성을 해야 될 때는 꼭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그만큼 넣어줘서 새로운 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분해가 일어날 때는 결합에 저장되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방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니은 엽록체에서 나, 이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 모두의, 가와 나의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그렇죠. 분해든 합성이든 이런 물질의 변화가 세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효소가 그걸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이런 체온 범위에서 어떤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가 도와줘야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탐구하기에서 봤던 그런 과산화수소수 분해 문제인데 보니까 다음은 감자즙에 있는 어떤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우리가 아까 탐구하기에서는 날감자 조각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그 조각 말고 그냥 걔를 갈아버려가지고 감자즙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거기도 효소는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에서 받침유리의 A와 B 부위에 과산화수소수를 세 방울씩 떨어뜨린다. 얘는 엄청 작은 세 방울, 얘는 완전 큰 세 방울이 아니고요. 처음에 떨어뜨린 과산화수소의 양 같습니다. 같은 양을 떨어뜨린 거고 그 다음에 A에는 증류수, 굉장히 순수한 물, 증류수를 그냥 똑똑 떨어뜨려주고 B에는 감자즙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사실 이때 떨어뜨린 증류수의 양과 감자즙의 양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대한 이유는 얘가 막 반응하면서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 넣어준 양은 과산화수소수 둘 다 세 방울씩 여기 증류수 한 방울, 여기 감자즙 한 방울 양 자체는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증류수는 왜 넣어주는 것이냐? 여기에 감자즙이라는 어떤 액체가 한 방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액체가 한 방울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변이 통제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뭔가가 그게 뭐든 한 방울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애인데 얘는 안 넣고 얘는 넣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른 용액인데 반응을 할 만한 애가 아닌 증류수를 넣어주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포 발생 여부로 관찰했더니 A는 평온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과산화수소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부글부글부글부글 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더라. 자, 그럼 이거는 감자즙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 촉진되어서 거기서 산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다. 그 효소 이름이 카탈레이스죠. 많이 듣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카탈레이스 맞습니다. 기억 옳고. 그 다음에 니은 B의 기포에 산소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 그래서 과산화수소 두 분자가 이렇게 분해가 되면요. 물 두 분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여기랑 여기랑 다른 게 뭐야? 산소. 여긴 두 개 있는데 여긴 하나 있죠. 그러면 한 분자에서 하나씩 떼내가지고 O2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가 여기서 부글부글해서 기포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B의 기포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긋.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과산화수소수를 추가로 떨어뜨리면 기포가 다시 발생하느냐. 이거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봤죠. 자, 처음에 세 방울 떨어뜨려서 감자즙 섞어주면 부글부글해요. 근데 영원히 부글부글하느냐? 아니라 그랬죠. 뭐가 떨어지면? 재료가 떨어지면. 이 과산화수소라는 재료가 다 분해돼서 이렇게 다 변해버리면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떨어뜨려주면 기포가 다시 발생하지. 왜? 일꾼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상태니까. 효소는 계속 재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꾼은 지금 나 일하고 싶은데 재료가 없네.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재료가 들어와. 그러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포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디귿 맞고 답은 기억리엔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거는 우리가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해서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요 소재는 방금 계속 얘기했던 그 카탈레이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림은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따른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를 봤을 때,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일단 축부터 확인합니다. X축은 반응의 진행이래요. 이건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이런 뜻이고 Y축은 에너지 양이죠. 그럼 지금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 재료에 해당하는 반응물, 과학적인 용어로 반응물, 쉽게 말하면 재료에 해당하는 과산화수소는 그 분자가 요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얘 자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다 분해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물이랑 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물이랑 산소는 이만큼의 에너지만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은 이만큼 에너지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분해되다 보니까 분해될 때는 결합이 깨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했죠? 빠져나가고 남은 이 생성물에는 에너지가 적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합이 깨진 만큼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는 적어지게 된다. 자, 요거고. 그런데 카탈레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턱,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턱이 아주 높은데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존재한다면 그 턱을 많이 낮춰주게 된다. 그러면 이 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턱을 넘어서기가 쉽겠죠. 요 턱만 넘으면 요렇게 반응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는 저 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물이다. 맞죠? 물입니다. 물과 산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니은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턱에 해당하는 에너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카탈레이즈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의 높이는 이만큼, 카탈레이즈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 훨씬 낮아졌죠. 그래서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디귿,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속도를 감소시켜요? 아니죠. 더 막 부글부글부글 빠르게 턱을 낮춰줘서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킨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니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니까 이건 틀린 거고. 기역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풀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9번은 이 유전자 발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은 사람에게서 다양한 눈동자 색깔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눈동자 색깔은 뭐예요? 형질이죠.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니까 형질이라고 할 수 있죠. 형질의 한 종류. 자, 그러면 가의 내용. 유전자 A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성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합성 효소니까 이 효소의 정체는 뭐예요? 효소의 성분, 단백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유전자 A는 일단 DNA에 저장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DNA에 저장이 돼 있는 게 RNA로 전사가 일단 일어났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사된 RNA가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라이보솜한테 자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이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근데 더 큰 범위에서는 단백질인 걔가 만들어지는 번역도 연달아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는 겁니다. 가의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되는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멜라닌 자체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아니라서 어떤 유전자로부터 그 정보를 읽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효소가 만들어서 효소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 대사 어떤 과정이 나와 있고 얘는 그냥 단순히 합성이라는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다 멜라닌의 양에 따라서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형질이 발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기 기억, 핵에 저 유전자 A가 있느냐? 그렇죠?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고 DNA가 핵에 있으니까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에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 정보가 있다. 그렇죠? 그 정보를 읽어서 얘를 만드는 건 설계도죠, 설계도. 그래서 유전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 과정. 이 멜라닌이 합성되는 과정은 번역인지 물어봤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번역은 RNA의 정보를 읽어서 뭘 만드는, 단백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그게 바로 번역입니다. 라이보솜이 하는 거. 근데 이건 뭐예요? 이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이 단백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물질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서 번역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체크해두고, 아,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해석을 못했다면 내가 조금 이런 디테일을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문항, 좋은 문항. 디귿 잘 챙겨두시고,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표 유형 9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대표 유형 문제와 실력 향상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다 좀 적어두시고 체크해두시고 자기 것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